밤을 새워 헝클어진 머리에 뻑뻑한 두 눈. 입안은 타는 듯한 단내와 씹다 남은 껌 하나뿐. 차차차 사무실 가득 연기를 뿜어내는 쿠바산 몬테크리스토. 그 연기를 먹어 노릇 스름해진 벽에는 그의 사진. 몇 번 안 입던 한 벌이라던 내 눈에 띈다면 놓치지 않아. 한순간도 방심하지만 너와 나 목숨을 건 수명의 Desperate Night.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저도 나를 몰라봐. 그 다음에 수준으로 어떻게 날 잡는다 하는 건지.